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. Party people, hey, 다들 준비됐어 모인. 플레이어들을 위여 잡아버린 스페셜 조인. 네 번째 LP 하지만 아직 영 포윗. 이젠 어린애들이 내 자리를 넘보네. 놈들에게 보여줄 건 better than down classiness. 또 언제나 신인 같은 freshness. Yeah, 이것은 형님들의 뮤직. 약발 떨어진 것들에게 휴식기를 주지. 난 무지 막전 heavyweight 밤을 때리지. The Q와 Jake One 완벽한 chemistry. 이것은 일종의 톱니 바퀴네. 듣고 웃는 숙녀들의 몸이 막 튀네. That's bouncy rap pound. We are best down. Rap count punch it. 후려쳐 like Chris Brown. Never quit. Realize who you rockin' with. This is a Q and Jake. No, we got you quick. Yeah.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. 내 머리 위엔 항상 빛나는 spotlight like an angel. 신이 주신 rhythm 감각. 말하자면 내 재능은 기름값과 같이 항상 올라가니까 네 타파. 리스트에 Q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. 그렇다고 해도 난 너의 다섯 손가락 MC들의 numero uno 파리소. 너 모른 척하지 다 알면서 감히 날 부정하려 하지마. 어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나. 넌 땀이 나 내가 넌 핫하니까 오시고 나 너의 주범은 바로 나인가. 넌 빙하처럼 녹여 네 몸이나 맘이나. 그것이 Q의 초자연적 rap phenomenon. 난 LC의 representer. 키는 작지만 한국 힙합의 센터.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. 난 절대 멈출 수 없어. 절대 관둘 수 없어.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'm the best. Never quit, baby. Never quit, baby. I never quit, baby. I never quit, baby. 절대 멈출 수 없어. 절대 관둘 수 없어.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'm the best. Never quit, baby. Never quit, baby. I never quit, baby. I never quit, baby. 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 난 the QUIEWT. I never QUIE to the double T. I never quit. 난 이 빠진 놈이 아니니까